that bullshit, man. I'm out of here. Pass the mic to someone else. I'm out. Kimchi맨 bitches 혐오하기 위해 우리 전통을 죽이지 문제가 아니야 배움의 태도 위신 민족성 역사 배워 언고 지신 자기애 좀 키워 그래서 네가 싫어하게 된 거지 우리나라 등 연계인 이건 예스가 이게 필요한 건 예수 예절이 아니지 똑바로 알아들어 친구 죽어라 싸우지 댓글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전부 세습 유사 언론 가르치는 레이슴 시험치